말을 하는 걸까? 다친 너의 마음이 안 보여. 흔들리는 너의 눈빛, 마주치는 그 순간 먼지처럼 흩어져. 대답해봐. 끝이 어딘지. 거친 너의 목소리, 상처 같은 그 소리.